53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검과 몽치에 의해서 잡히시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검과 몽치를 위시한 세상의 방식으로 돈과 권력, 성공, 명예로 이어지는 자신의 영광을 이루고 나타낸 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멸망일 뿐입니다. 그 멸망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그 멸망의 나라에서 그 멸망의 나라와 함께 망해야 될 것이 사실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들이 영원하며 참 영광스러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희생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본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며 하나님 자신이고 또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진정으로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진정한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세상의 심판자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증인들과 심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에 직면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에서조차 정당하지 않고 거짓과 실수로 가득한 증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기에 세상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그런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서조차 그런 거짓과 술수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그 거지대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러한 형편없는 상황에 어쩌면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당성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것을 세상 앞에 증언하고 확보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다른 누군가가,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누구시며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외면할 때에도 또 지금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가장 비참한 모욕을 받으면서 심지어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담담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위한 삶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받으신 이 모든 모욕과 치욕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까지 다 보잘것없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믿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이 세상에서 확인하려고 하고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지위와 영광, 능력을 통해서 확보하고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기도의 어떤 응답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나를 여기는가, 내 형편이 과연 나아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빠지면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조금 나은 삶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세상적인 것들로 혹은 세상의 영광과 영예, 세상의 인정 그것으로 확보되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당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믿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나의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판 때 이 세상의 어떤 그 법정에 선다고 하면 어쩌면 나의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심판 때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나의 어떤 선한 삶에 대한 정당성을 만천하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면요 우리 자신은 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든 모욕과 치욕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 자격, 그 심판의 자격을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자격, 아들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그리고 죽음까지 그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던 어떤 모욕과 치욕을 당하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치욕을 당해도 괜찮다. 난 감사하다. 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참된 복받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는 자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은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 앞에서 멸망이 합당한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만이 내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확인하고자, 그리고 또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만을 붙들고 사신 것처럼 신자도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만 마음에 두고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61절을 한번 다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넣기 위해서 한 그런 질문인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다는, 못하게 될 때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면 또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평생 동안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자신의 형편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증거이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참된 복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자신의 정당성,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삶이라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떤 세상의 것으로 또 나의 어떤 영광과 또 자격으로 확보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그런 마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당장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또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